다고 말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봐 내 맘이 떠날 것 같지 너가 미워질 것 같지 좋다고 말해 아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줘 좋았던 그때와 같이 이제 사랑할 순 없니 네 눈빛은 대답을 건네고 미안한 듯 한숨만 내쉰다 그렇게 무너진다 난 무너진다 너와의 시간은 멈추고 그렸던 미래가 안 보인다 꿈처럼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 어두워지고 심장은 멍들고 눈 우리 번진 날 본다면 난 멀어질까? 날 멀어질까? 사랑했었던 네 맘을 채웠던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넌 멀어질까? 사랑할 순 없니